차갑도록 서로 겨눈채 날이 선듯 그 목소리엔 숨 막히는 것만 가득해. Oh, oh, oh, oh. Hey. 눈을 가린 채로 그렇게 굳게 닫아보니 서로의 마음이 애써 외면하는 것. 다 들어가 갈라질 때 숨이 막혀와 갈증이 나 이 한 잔을 가득히 담아 넘칠 듯한 그대로 오늘 밤을 It's the love shot. 내 맘에 불을 보지 마. Yeah.